핵심적인 특,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독서에서도 나타나는데 묵독의 묵독, 소리내서 읽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는데 근대 사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영화 있죠. 알렉산드로스 영화. 누가 나왔느냐면 그 영화에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로 그 입술 두꺼운 여자 누구지? 졸리. 예, 안젤리나 졸리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나왔잖아요. 그죠? 알렉산드로스의 엄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부인이 록산느인데 록산느 알아요? 록산나. 록산나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의 그 당시에 말하자면 헬레니즘 시대에 히랍 사람들, 마케도니아, 여러분들 마케도니아 그러면은 그냥 오늘날의 마케도니아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엄청나게 시골 깡촌이에요. 촌놈도 그런 촌놈이 없는. 지금 마케도니아 국기 가지고 마케도니아 국기에 햇살이 이렇게 16개가 퍼져나가는 태양이 이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상징이었거든요. 전 우주를 상징해 16군데로 퍼져나가는 햇살.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상징인데 마케도니아 국기에 이걸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니네들이 이 상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건 원래 그리스에서 고안이 된 거야. 알렉산드로스가 우리한테 째벼간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같은 그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인 것 같아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업수히 여겨. 말하자면 문명이 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시골 애들인데 그 시골 애들이 인도 페르시아 이쪽으로 말하자면 동방정보를 하러 가잖아요. 동방정보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여자가 완전히 로망인 거라. 어마어마하게 이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거기에 가서 록산느라고 하는 그 현지의 그 여자하고 결혼하죠. 그 뒤로 록산느 그러면은 여자 이름에 마리아 그러면은 메리, 마더 메리, 메리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록산느 그러면은 판타스틱한 여인의 상징이에요. 판타스틱한 여인. 그 노래도 있어. 록산느라는 노래도 있어. 누구지? 누가 불렀더라? 에? 뭐 하여튼 있어요. 미키루쿠는 아니, 미키루쿠는 걔는 라인업이 이렇게 나오네구나. 근데 어쨌든 거기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딱 보냈는데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를 소리내서 읽는 거야. 글을 무조건.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부하 직원들 앞에서 그냥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쓱 읽고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일화가 있어. 그만큼 단테 신곡 같은 거 있잖아요. 신곡이 쓰여질 때만 해도 묵독이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요. 누구나 다 소리내서 읽는 거야. 호메로스의 서사지도 소리내서 읽고. 우리도 글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법이 없죠. 조선시대 때 공부하는 사람들 다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테 역시 이 시를 쓸 때 이 시의 독자들이 21세기도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그 사람도. 이 시의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리내서 읽을 것을 상정하고 썼을 거란 말이죠. 롱펠로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영역본이 롱펠로우 영역본인데 소리내서 읽는 것은 원칙인 거라. 시를 소리내서 읽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약수터에 가서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 사는 양반들은 약수터에 가서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약간 그 쇼 같은 분위기도 조금 느낌이 좀 있는데 이번에 백악관에서 알아요? 그 소식 알아요? 아는 사람 알아요? 지열 씨 알아요? 뭔 일이 있었어? 백악관에 갔다 왔어요 요새? 그쵸? 연락 와 수시로? 아무래도 좀 회사에서 막 이렇게 백악관 담당이야? 그럼 이 선배님 백악관이야? 담당이야? 방 따로 써?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백악관에서? 아니 뭐 아는 것 같지 뭐 이번에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그때 하던데 이메일 주고받는 모양이죠? 블랙베리 하나보다 막 트위터 하나 보다. 그 사람하고. 오바마하고. 뭔 일이 있었어요? 낭독을 했던데. 신앙송회가. 신앙송회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기,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하고, 저기, 누구죠? 그 사람? 저 대통령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인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버럭 하는. 난 처음에, 버럭, 그 사람 이름이 아닌 줄 알았어. 그냥 그 사람 특징을 잡아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동 순재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버럭 화를 잘 낸다 해서 버럭 오바마인 줄 알았더니 사람 이름이면서 누구는 또 바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버럭 하다가 또 바락도 하나? 이랬는데. 그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슬랩! 무슨 뜻이야? 시혜 씨 말해봐. 세계의 눈. 어? 이게 무슨 경쟁 뭐 이런 거 아니야? 경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그러면. 잼. 이렇게, 이게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처음에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백악관 이스트윙에서 포에트리 슬램인가 뭐 이걸 했대요. 나는 그 신앙송회가 열렸다. 그것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 우리말로 하면 시경연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거기서 시합하냐? 그러니까 해주고 그냥 시낭독회쯤으로 했대요. 그 기사를 찾아보세요. 백악관 신앙송회 이렇게 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거 처음에 이름을 바꾼 얘기가 나와. 근데 이번에 미셸 오바마하고 이제 그 버락 오바마하고 그 사람들이 주최를 해가지고 신앙송회가 있었대. 백악관 이스트윙에서. 근데 그 대통령 그 사람이, 오바마 그 사람이 시를 읽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런데 오면은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개회사 뭐 이런 거. 그런 개회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보면, 그런 걸 봐, 그게 재밌는 거라. 왜냐면 그걸 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당대 명문장가들이 그 연설 말하자면 비서관으로 가거든. 한국의 저기 대통령들이 하는 얘기는 읽을 게 없어. 다들 막, 아우, 짜증스러워. 도대체 뭐, 아니,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나는 눈이 작아서 미래가 잘 보여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그런 거 쓰니까 밑에다가 다들 흉내내서 나는 눈이 작아서 국민이 안 보여. 뭐, 나는 눈이 작아서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패러디는 이상한 패러디가만 돼버리잖아. 멋진 문장 안 써버리니까. 어? 근데, 버락 오바마 이 사람이 되게 이게 레토릭에 굉장히 이 사람이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지 않아도 관심이 많은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걔네들은 키케로의 수사학이나 이런 거 반드시 배워요. 연습을 해. 근데, 그, 이제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미셸 오바마가 어깨 하나가 이렇게 딱 까지는 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딱, 이렇게 까지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미셸 오바마가 이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근데, 자, 제가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그럼, 나의 아내 미셸을 소개합니다. 근데 미셸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나에게 아주 많은 시를 가져다 준 여인, 미셸을 소개합니다. 딱 그렇게 했다고. 너무 멋지잖아, 그 표현이. 시 좀 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포에틱하지. 시적이죠. 그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몸에다가 시를 붙여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는 요 단테 신곡, 이번 달에 신곡 듣잖아요. 요거 지나고 나면 시 읽을 일이 없어,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는 오로지 산문이야. 시가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다음 달부터 계속 이제 까칠한 텍스트만 읽어야 돼. 오로지 산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겠어. 이제 계속 이번에 시를 계속 해야 돼. 숙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숙제는 다음 주까지 숙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지옥, 연옥, 천국에서 하나씩. 안티고네 때와 똑같아. 내 눈을 갖다 위로 딱 뜨세요. 가장 내가 읽어서 가장 마음에 이거는 근거를 댈 필요 없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지옥에서 하나, 연옥에서 하나, 천국에서 하나 골라오는 거예요. 골라서 왜 마음에 드는지를 근데 좀 써야 돼.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달 게 아니라 이 구절이 흔히 그러잖아. 시가 나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할 때처럼 이 구절이 나에게 온 이유, 여러분들 제목이 그거야. 나에게 다가온 시 구절을 지옥, 연옥, 천국에서 하나씩 고르고 그 구절이 나에게 다가온 이유를 쓸 것. 그게 이번 숙제는 그거예요. 구절이 나에게 다가온 이유를 쓰는 것, 이번 숙제가 그겁니다. 오늘은 지옥편을 읽습니다. 지옥편을. 오늘부터 이제. 신곡 지옥편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옥 같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어. 숙제가. 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네가 곁에 있어도 늘 외롭다. 뭐 이런 시 말고. 그런 걸 읽으면 안 돼요.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한 달에 시집을 한 권씩은 읽어야 돼.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아무 시나 다운받아서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 막 이렇게 읽으세요. 예? 1970X년의 우리들의 사랑, 뭐 이런 거. 예? 이 시대의 사랑. 30세, 뭐 이런 거. 저는 저기 뭐죠, 저 최승자라는 시인이 있어요. 최승자 시인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최승자. 머리를 그런 타임 머리 넘기고 최승자 아는 사람 손 들어. 최승자 몰라요? 알아요? 알아? 최승자라는 시인이 있어요. 저기 빈센트 그 번역도 하고 그 번역도 한 양반인데 저는 그 양반 시를 좋아해가지고 저기 뭐야 일기 쓸 거 없어. 자기 전에 한 편씩 읽는 거야. 오늘의 시 딱 아무데나 펴서 촥 읽는 거야 이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죽겠지? 응. 이런 시. 그렇게 오늘 그다음에 이제 고문진보 있죠? 고문진보 한시. 이렇게 도현명 알잖아요. 귀걸이사 도현명의 시 중에 이제 저기 아들을 한탄함, 뭐, 아들을 책망함. 도현명이 아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뭐, 큰아들은 나이가 16이 다 돼가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13살이 되는데 맨날 어리석음이 짝할 놈이 없으며, 어? 옹과 단, 그러니까, 뭐, 그 얘네들은 뭐야, 적은 것 같아. 저기, 쌍둥이들 같은데 얘네들은, 저기, 10살이 넘어가는데 이 자식들은 맨날, 저기, 배와 밤만 밝히고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놈은 6과 7을 구별 못하고 있고 6과 7을 구별 못하는데 마지막 막내놈 이름이 옹자인가 그래요. 어쨌든 여기 이게 옹자는 6과 7을 구별 못해. 그러니까는 저기 맨 마지막에 이제 천운 구여차. 하늘이 내게 준 운세가 실로 이와 같으니. 에? 애가 다섯이나 되는데 다 개파냐.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여기 진 무슨 그래서 배중물. 이게 배가 이제 술잔 있잖아요. 잔 이게 잔 사이에 있는 물건이니까 한마디로 하면 술이지. 술이나 먹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고문진보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송인이 했잖아. 송군 남포 동비가. 그런 것처럼 시집을 하나씩 딱 머리맡에 놔두고 저녁마다 하나씩 읽어. 하나씩 읽어가지고, 일기 쓸 것 없이 저녁마다 하나씩 읽어요, 시를. 아니면 이번에 단태 신곡 샀으니까 단태 신곡 사가지고 아무 구절이나 펴서 이런 거는 성서 읽듯이 이렇게 줘보세요. 아무 구절이나 이렇게 딱 펴가지고 탁 펴는 거야. 아무 데나 해서 아무 구절이나 펴. 정말 아무 구절이나.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만이 당신을 자비로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리석음을 치유해야지요. 이제 영원한 섭리의 심연 속을 응시하고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내 말을 단단하게 응시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딱 한 페이지 읽고 이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이게 말하는 게 다 시야 뭐. 열면은 뭐 명문장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명문장 중에 명문장들이니까 아무데나 펴서 어린 새들을 뒤쫓느라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을에 그렇듯. 아, 이건 무슨 뜻일까? 아니, 느낌이 확 하네요. 어린 새들을 쫓느라. 젊은 여자들인가? 이게 뭐, 이게. 내 눈이 푸른 잎사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동안 아버지보다 더 한 분이 말했다. 아들아, 이제 오느라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나누었어야 하겠구나. 나는 곧 얼굴을 돌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현자들 곁으로 따라갔으니 그분들의 이야기에 내 길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어린 새들을 뒤쫓느라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의뢰 그렇듯이. 아, 이거 외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탁 이럴 때, 너 자식아 어린 새들을 쫓느라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뭐, 이렇게. 이렇게 써먹는 거란 말이야. 그, 내가, 그, 미셸 오바마하고, 이게, 보락 오바마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나에게 아주 많은 시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그, 소개를 하는데, 아,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기품 있게 놀고 자빠졌는데, 우리 눈이 작아서 미래가 잘 보인다. 화나, 화나. 뭐, 이렇게, 뭐, 어린아이, 어린이날 애들이 왔고, 뭐, 대통령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불러, 뭐, 이렇게 말하고. 어우, 토 나와. 아, 60 넘어갖고 애들한테 아저씨라고 하면 애들이 그러면, 아찌, 아찌, 그러면 어떡하려고. 어? 아저씨, 밥 먹어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이 양반이 지금. 나는 길에서도 요만한 애들이 나 보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안 당해봐서 몰라요. 창현도 그러지?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그지? 다들 딱 하지. 애들 엄마 뒤에 숨고. 너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래. 진짜야. 나 이게 알버스 타러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12시나 이때쯤에 마을버스 타면 애들이 유치원에서 오는 애들이 유치원 차 탁 내리자마자 엄마들이 팍 숨어. 그래서 나는 가서 딴 이러고 있어. 애들한테 시름 안 맞으려고. 그래, 창현아, 너랑 나랑 우리 개 하자, 우리. 응? 겪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험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이 기사 오늘 가서 꼭 찾아봐요. 청와대랜다. 백악관 이스티윙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1937년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 기사 봤어요? 누가 지금, 예, 큰 소리 많은 사람. 예, 네, 37년 맞죠?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조사해서 지금 80세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존 F. 케네디의 동창들을 갖다가 지금 37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추적을 해왔어. 70년에 조사한 결과가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더라. 건강이 중요하다. 그건 아니고 45세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0대인 사람들, 20대야 30대야? 20대. 아직 30대는 이제 격동의 시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 우리나라 나이로 48살인데 30대는 격동의 시대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39에서 40살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5, 6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 80살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때 돈 또 올라가지고 맨날 펀드 매니저들만 만나고 다니면 그러니까 크게 뭐랄까, 부를 일구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거기 기사를 보니까 앞에 나왔더라고. 그는 수제였다.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예술가였고. 그런 기사 처음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1등신문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그게 저, 시를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면. 시를 만나야 돼.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아,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고전을 읽을 틈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맛을 봐놔야 돼. 그래야 돼. 지금 맛을 봐놔야 돼. 그래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읽는 거야. 지금 맛을 봐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때다 하고 맛을 봐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지옥편 제2곡, 지난번에 제1곡은 신곡의 총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편 제2곡. 나른 점으로 가고 이 지옥편 제2곡이 실질적으로는 신곡의 지옥편의 첫 번째 곡이에요. 지옥편이 다 해서 34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옥편 제1곡이 신곡 전체의 총론이니까 지옥편 제2곡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옥편 제1곡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지옥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 나른 점으로 가고 희미한 대기 속에 지상의 생명체들은 하루의 노고를 벗어던지고 있는데, 정말 시다. 지상의 생명체들은 하루의 노고를 벗어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쓰지. 날 저물었는데 다 자빠져 있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네. 아우,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자빠져밖에 나는 안 떠올라. 이걸 보고 자기는 나는 무슨 단어를 나한테 괄호에다가 하루의 노고를 벗어던지고 있는데 요거를 날은 저물어 가고 희미한 대기 속에 그다음에 지상의 생명체들은 한 다음에 하루의 노고를 벗어던지고 있는데 요걸 괄호치고 여기다 무슨 말을 넣을 것인가 한번 자기가 생각하면 그냥 생명체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라든가 이렇게 쓰면 곤란하겠지. 아니면 뭐 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채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니 실수 없는 기억력이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오 무사히여 지고의 지성이여 나를 도와줘 내가 본 곳을 기록한 기억이여 여기에 그대의 고귀함을 보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사히는 그 옆에 주석 나와 있듯이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문해모시네 사이에 아흐레 밤에 걸친 사랑으로 탄생한 뭐 뱀이야 아흐레 밤이야 하여튼 아흐레 밤 동안 뭘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하나씩 해갖고 아홉 자매지 아홉 자매를 가리키는데 단수는 무사이며 영어의 뮤즈들에 해당한다. 음악, 시, 예술, 철학, 역사, 천문학 등의 학문을 수호하는 여신이다. 단테는 고전사사시의 전통에 따라 서두에서 무사히에게 자신의 시를 보살펴달라고 기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지? 여임동군 얘기해봐. 분노를 노래하소서. 무사히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잘 기억해봐야 돼. 아 호메로스 안 들은 사람들은 그냥 분노를 노래하소서 무사히 여신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를 노래하소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호메로스가 떠들면서도 노래하는 당사자는 무사의 여신이야. 호메로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당과 같은 존재예요. 무사의 여신이 나에게 임해서 내 입을 빌려서 무사가 말하는 무사의 여신이 말하는 형식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단테 봐요. 오 무사히여 지구의 지성이여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오 이렇게 돼 있죠. 도와주오 이거는 지금 무사가 또 노래하소서 무사여 노래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오 이렇게 했죠. 단테가 내가 노래를 하겠는데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르길리우스가 쓴 요 지금 단테를 이끌고 가는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를 썼는데 아이네이스는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전쟁과 영웅을 나는 노래하리. 전쟁과 영웅을 나는 노래하리. 지금 베르길리우스 이렇게 해서 전쟁과 영웅을 나는 노래하리. 그 다음에 무사의 여신이여 내게 일의 연유를 떠올리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단테의 신곡 요 세 개의 서사시 각각의 첫머리에 다 무사히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지금 베르길리우스하고 단테는 지네들이 떠들 테니까 무사는 옆에서 조금 서포트만 해주시면 따까리를 해달라고 지금 일본말로 시다발이라고도 하죠. 따까리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일리아스에서의 호메로스는 노래하는 이 텍스트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보면 노래하는 주체는 우사의 여신이야. 즉 여기서 베르길리우스는 내게 일의 연유를 떠올리게 하소서. 단테는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르길리우스하고 단테는 호메로스하고는 달리 이제 인간이 스스로 노래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여신은 도와주는 위치로 딱 물러나 앉는다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추석을 서사시를 추석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구절이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신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 신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전통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히라베 고대 히라베 철학자가 있어요. 플라톤보다 더 앞선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일종의 철학시인데 철학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파르메니데스가 그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이렇게 하는 책에 나와. 근데 파르메니데스가 그 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느 날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서 여신이 보낸 마차를 타고 여신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여신이 나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신에게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신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플라톤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처음에 보에티우스가 심란해하고 있는데 시의 여신이 나타나서 보에티우스를 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철학의 여신이 딱 나타나서 요망한 것 물러가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를 읊조리고 있을 때야. 그래서 철학의 여신이 보에티우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도 내용은 보에티우스가 썼지만 형식은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여신에게 질문하고 철학의 여신에게 받은 대답들을 적어놓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테에 딱 오면은 지가 쓰는 거야. 일리아스하고 달라. 베르길리우스나 단테는 지네들이 나는 노래한다. 단테도 나를 도와줘 그랬지. 내가 노래할 테니까 나를 도와줘. 이 책 2곡은 자 그러면 이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여기를 갑니다.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제 단테 안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31행을 가면은 하지만 저는 왜 갑니까? 누가 허락합니까? 저는 아이네이아스도 바울로도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록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여행이 아닌지 들었습니다. 현인시여 저보다 잘 이해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테가 안 가려고 좀 삐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런 개새끼가 안 가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을 안고 참 베르길리우스 참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 선생은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나도 많이 느껴. 나 같으면 이 개새끼 그래 너 있어 나 혼자 갈래 이럴 텐데 베르길리우스 참 배 선생 참 착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그 49행을 딱 보면 50행을 보면 내가 왜 왔는지 너의 불쌍한 처지를 듣고 처음에 느꼈던 바를 너에게 말해주겠노라. 나는 허공에 매달린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저기 림보죠. 아름답고 축복받은 여인이 이 베아트리첼까 아니겠어요? 나를 불렀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기다렸지. 그녀의 눈은 별보다 아름답게 빛났고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잔잔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지금 여기서부터 꺽쇠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74행까지. 여기가 이제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베아트리체가 보니까 짠하잖아. 단테가. 애가 길을 잃고 애가 막 가고 있으니까 짠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하는 거죠. 오 친절한 만토바의 영혼이요. 만토바는 이제 저기 베르길리우스의 고향이 만토바니까 만토바의 영혼이요. 그대의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 세상이 지속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 행운이 따르지 않는 내 친구가 거친 산 기슭에서 길이 막혀 두려워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 행운이 따르지 않는 내 친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번역이 완벽하게 돼 있질 않아요. 이 부분이. 이 단테가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읽을 때 이 신곡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구조를 따라 읽는 것도 있지만 저는 베아트리체가 하고 있는 대사들 있잖아요. 이걸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왜? 단테가 무척이나 공을 들이고 있어요. 베아트리체 대사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이창현 군이 이걸 이런 걸 하나 써. 응? 이창현 군의 그 마음의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배신자 이제 있었어. 이름이. 근데 그 여자가 나오는 대사 부분은 유독 공들여 쓰지 않겠나?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허영 군은 어떻게 생각해? 자네도 그래? 그 주입식 교육이 폐인가? 그러겠지? 그러니까 요 신곡을 읽을 때 베아트리체 대사를 좀 이렇게 잘 보면 굉장히 공들였음. 아니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 소설을 봐도 그렇잖아요. 소설을 봐도 자기 동일시가 좀 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공들에 대한 대사빨이 좋잖아. 그 사람 그 소설의 지은이가 누구죠? 해자의 눈꽃이라는 소설 누가 썼죠? 해자의 눈꽃이라는 소설 알아요? 예? 모른가? 나만 읽었나? 야매 소설이었나? 아니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여잔데 그 여 예? 예, 그거 지은이가 누구죠? 작가가 김승호군 아니고 예. 하여튼 이 여자가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가는 길마다 눈길을 걸어가는데 오줌을 저려요. 그럼 노랄 거 아니야. 그 이제 누가 따라하면서 그 옆에다 노란데 옆에다 이렇게 발로 이렇게 했고 눈꽃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오줌이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한국 작가들의 소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작가가 유독 이 여자를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그 작가들이 있거든. 왕심리 쓴 사람이 누구죠? 왕심리 소설가 왕심리라는 소설을 쓴 사람. 주인공 이름이 정인데. 예? 네? 조혜일. 왕심리. 왕심리에 보면은 그 정의가 이 왕심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왕심리 가깝잖아. 왕심리라는 소설을 보면 정의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정의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애틋한 사랑 상대야.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이 정의라는 사람이 가장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항상 데이트하러 나오는데 동생을 업고 나와. 동생을 업고 데이트를 하러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일 때 짜르르 하거든. 근데 그걸 할 때 그 작가 조혜일 씨가 엄청 공을 들여. 그 사람을 묘사하는데 엄청 공을 들여.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황석영이는 이제. 아, 이제 걔는 일단 정리 좀 해야 되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야 되겠더라고, 여기가. 아유, 짜증나, 새끼. 네, 해병대 선배라 내가 좀 이렇게 각별히 내가 마음에 좀 두고 있었건만. 종로서적 예전에 망하기 전에 종로서적에서 그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있죠. 제가 무기의 그늘 종로서적에 서서 다 봤어요, 그거를. 황석영 소설 내 다 봤어요. 개밥바라기별 그 서점에서 읽다가 되게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내가. 그 밑에 쌓인 거 다 몰래 들어다가 다 갖다 버려버려. 이런 걸 황석영이가 이걸 썼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배신을 줘. 아, 막 죽겠어. 막. 아, 저는요, 이문열이나 황석영이나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소설 그렇게 쓰니까 화나 죽겠어요.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 이런 거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황석영이, 아. 나 개밥바라기별 읽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대체 황씨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오래된 조건부터 좀 맛이 가긴 했는데, 황석영의 그 문단 데뷔작이 탑입니다, 탑. 월남전에서 그 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무의미한, 무상한 전쟁에 관한 황석영의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황석영의 소설 중에 그 몰개오르 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몰개오르의 새라는, 몰개오르이 말하자면 경상북도 영일군 도구면이라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고, 거기 새가 이제 작부들이에요. 해병대 특수교육대, 그러니까 월남을 월남에 파병되는 특수교육대, 특교대. 특교대 주변에 살고 있는 창부들, 작부들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트럭 타고 이제 월남 파병 가려고 떠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얘네들이 뭐 던지는, 한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던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딱 그 소설을 읽었었는데, 제가 해병대 이제 포항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몰개오르이더라. 도구면 몰개오르. 아, 여기가 몰개오르이구나. 황석영이가 여기 있었나 보다. 월남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훈련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갔어. 아주 끝났어. 아, 짜증나. 황구라. 너 인생은 구라로 끝날 줄 알았다. 아, 속상해 죽겠네. 좀 차라리 한수산이 나아요, 이제는. 밤에 찬가 한수산. 아우, 한수산. 여기 보면 해군이 따르지 않는 내 친구. 이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이 내 벗이기는 하나 운명의 벗은 아니며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베아트리체가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일종의 간접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지금 단테가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단테가 자기를 서술하는 것이고, 또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테가 쓰고 있는 거죠. 상상해서. 이 표현 어때요? 어떠세요? 이 표현에 괜찮습니까? 내 벗 이기는 하나 운명의 벗은 아니며,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결혼한 것은 아니고, 근데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라는 표현이 멋지잖아. 행운에게 버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뭐 맛이 간 남자라든가. 우리는 도대체 여기까지 못 가. 이 사람들은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 물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토 나오죠. 제가 사실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입니다. 다 그 앞에서 토 나와가지고 막, 아우, 라면 먹었, 괜히 먹었네, 막 이러면서. 떡라면이었는데, 막 이렇게 이러면서.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얼핏 보기엔 역겹습니다만은, 서사시의 장중함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괜찮은 표현일 거라. 그러니까, 내 버디기는 하나, 운명의 벗은 아니며,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거친 산길 속에서 길이 막혀, 두려워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운이 따르지 않는 내 친구. 그러면 이거는 요즘에 좀 돈벌이가 안 되는 이런 느낌이 확 와버리잖아요. 행운이 포춘인데, 포르투나, 행운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게 분명히 포르투나 여신일 텐데 말이죠. 이 포르투나 여신의 A 대신에 E만 쓰면 행운이잖아, 포르투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포르투나 여신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달에 읽을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바로 나오는데, 포르투나 여신은 항상 이게 배를 타고 가면서 배 그 돛대 있죠. 돛대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이 돼요, 포르투나 여신이. 그러니까 세상에 세찬 바람을 가리킬 때 써요, 포르투나라는 게. 반드시 해피 뉴스가 아니야, 행운이라는 게. 원래는 해피 뉴스가 아니에요. 세파에, 세상사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리킬 때 포르투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행운에게 버림받은 남자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행운이 따르지 않는 내 친구. 그 다음에 친구라는 말도 좀 그렇잖아요, 요새. 애들은 학생들이 친구라고 안 쓰고 친구라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벗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고풍스럽죠. 우아하고 좋습니다. 내 벗이기는 하나. 베아트리체가 이제 저기 데르길리우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서 내 도움이 너무 늦지 않았나 두렵군요. 이제 그대는 움직이시어 그대의 훌륭한 말과 구원에 필요한 수단으로 그를 도와줘 나에게 위안을 주십시오. 거기 있어요. 그대를 보내는 나는 베아트리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에서 왔으니 사랑이 나를 움직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대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하리이다. 거기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을 할 때 베르길리우스한테 뭘 해가지고 그에게 위안을 주라고 지금 말합니까? 훌륭한 말과 구원에 필요한 수단으로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말들을 무심코 가면 안 됩니다. 훌륭한 말, 우리 말 이게 있잖아요. 말, 훌륭한 말과 말이 중요하다는 게 말 해주세요. 단태에게 가서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지. 그죠? 학부모가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도대체 말을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도대체 말을 들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죠. 그렇죠? 말보다 행동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베아트리체가 이게 너무 약발이 약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말과 구원에 필요한 수단으로 그렇게 되는데 훌륭한 말을 해주라. 야,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닐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베아트리체가 이제 베르길리우스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훌륭한 말을. 시인이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말을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테를 진정으로 훌륭한 시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뜻도 되는 거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단테는 프리오레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피렌체 최고 그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그랬다 쫓겨났지. 근데 지금 단테가 여기서 이 신곡을 쓰면서 객지를 떠돌며 신곡을 쓰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다 잡아버려 이 자식들 나 쫓아낸 놈들 완전히 도륙을 쳐버릴 거야 이 자식들을 막 능기 처참이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단테가 훌륭한 말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쨌든 단테가 썼잖아. 단테의 결심이 뭐냐면 이제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베르길리우스에게 훌륭한 말을 주라고 베아트리체가 부탁하잖아. 그럼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훌륭한 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달리 말하면 단테가 훌륭한 말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지. 훌륭한 말이 뭐야? 위대한 소사시죠. 즉 이제 단테는 자기의 본분이 위대한 서사시를 쓰는 데 있음을 뚜렷하게 여기서 발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야. 그동안은 자기 몸뚱아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껍질을 쓰고 있었다. 이게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할 때 훌륭한 말을 주세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내 버시기는 하나 운명은 벗은 아닌데 행운에게 약간은 행운이 조금 모자라는 남자 버림까지는 아니고 저는 모자라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 저는 이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옛날 좋아했으니까 이게 좋아. 행운에게 버림받지는 않았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베르길리우스 같은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유언이한테 훌륭한 말을 구원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유언이에게 훌륭한 말을 주세요. 훌륭한 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훌륭한 말이라고 하는 자리 있잖아. 그 자리에다가 뭘 넣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 단테는 딱 이때 결심한 거예요. 이때가 단테가 35살 때잖아요. 이때 결심해야 돼. 이때 결심 빡 해가지고 위대한 서사신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의 일단을 내비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테가 베아트리체에게 베르길리우스가 오라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27행을 보세요. 여기 이 표현 진짜 너무 좋은데 좀 낭낭하게 읽을 수 있는 가만 있어. 추리닝 오늘 추리닝 한번 낭낭하게 아까 목소리 괜찮았어요. 127회 옷들이 밤에 좀 크게 다른 사람 다 읽을 수 들을 수 있게 옷들이 밤에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쉬었다가 태양이 환하게 비치자 모두 줄기에서 활짝 뛰어 일어서듯이 그렇게 나는 지친 힘을 되살렸고 내 가슴 속에는 멋진 용기가 흘러 마치 해방된 사람처럼 말하였다. 아. 어, 자비로운 그녀가 나를 도왔군요. 지금 이제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도운 걸 알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자, 저기, 예, 아까 그, 누구죠, 저, 해자의 눈꽃, 예, 그거 맞춘 양반, 예. 예, 다시, 크게. 꽃들이 밤인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움츠렸다가 태양이 환하게 비치자 모두 줄기에서 활짝 피어 일어서듯이 그렇게 나는 지친 힘을 되살렸고 내 가슴 속에는 멋진 용기가 흘러 마치 해방된 사람처럼 말하였다. 예. 그 건국 50주년 그 기념 드라마의 나레이션 같습니다. 꽃들이 이, 저는 이게 지옥편 여기서 이런 비유 표현들 있잖아요. 저 일리아스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 꽃 그처럼이라는 표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꽃들이 밤의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움츠렸다가 태양이 환하게 비치자 모두 줄기에서 활짝 피어 일어서듯이 그렇게 나는 지친 힘을 되살렸고 내 가슴 속에는 멋진 용기가 흘러 마치 해방된 사람처럼 말하였다. 오, 자비로운 그녀가 나를 도왔군요. 그리고 당신은 친절하게도 그녀의 진정한 말을 곧바로 따르셨군요. 당신은 당신 말씀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제 가슴에 심어주셨으니 참 베르길리우스 말이 정말 당신의 말씀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제 가슴에 심어줬다고 했잖아요. 베르길리우스 말 때문에 단테의 가슴에 열망이 생겨났어. 이거는 진짜 좀 진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단테야 가자. 아 씨발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 안 돼. 뭐 얼마요 이번에? 뭐 차비도 없어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저 트럭 타고 못 갑니다 저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애들 막 가자 그럼 땡깡 부려. 막 선생님이 단 베르길리우스 선생이잖아. 선생님이 단테야 가자. 어? 베아트리체에게도 말했지만 그래도 베아트리체에게 말도 있었다 하지만 베르길리우스가 믿었지 못하면 못 갈 거 아니야. 근데 가자.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내 가슴에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 듣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단테가. 아우 진짜 자, 애들 이렇게 말 안 들어. 애들 그냥 이렇게 저 패스도 없고 맨날 이렇게 그죠? 좀 말할 때 들어. 말할 때 들어. 조연 말할 때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의 힘이라 지금 계속 말 그러잖아요. 말의 힘. 말의 힘. 말이 힘을 잃어버리면 폭력이 나오는 거지. 저는 처음의 뜻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갑니다. 두 사람의 뜻은 하나이니 당신은 우두머리 주인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분은 움직였고 나는 험난하고 힘겨운 길로 들어섰다. 그게 이제 지옥으로 들어섰다 그죠. 이게 이제 험난하고 힘겨운 길인데 급경사 내리막길로 숲처럼 무성하게 우거진 길이라고 저기 이마민치 선생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주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여기 단테 요거 어두운 숲이 있어요. 요 보면 이제 요 그림과 함께 봐야 됩니다. 어두운 숲 왼쪽 위에 어두운 숲이 있죠. 어? 결석하니까 이게 구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두운 숲이 있잖아요. 지금 어두운 숲에서 험난하고 힘겨운 길로 이제 들어서는 거야. 그쵸? 들어서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지옥의 입구가 딱 있잖아. 그 어두운 숲에서.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와, 심란하네. 사실, 이거 단테가 이렇게 심란할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지금 베르길리우스 말해. 그죠? 또 베아트리체가 보냈다 하니,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단테는 이 어두운 숲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3곡. 제3곡이 어디냐? 바로 어두운 숲에 탁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지옥문이 있는 거라. 이게 지옥문. 여러분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 알아요? 그 생각하는 조각이, 조각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이 지옥문의 일부잖아. 지옥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옥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얘가 앉아있는 거지. 내 반스 어디 갔나 하고. 그게 앉아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이제 단테의 이 지옥문, 요게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 지옥문. 지옥문. 이게 이제 드디어 이 지옥문. 여러분 오늘 나눠준 영문 문장 있잖아. 이게 지옥문에 그 위에 써있는 거예요. 오늘 나눠준 거 봐요. 그 위에 써있는 거야. 지옥문 위에 써있는 문구에 이게 이게 지용문에 써 있는 게 through me. The way is to the city Dorant through me. The way is to eternal door through me. The way among the people lost. Justice incited my sublime creator, created me divine omnipotence. The highest wisdom and the primal love. 여기 있잖아, 지금. 아, 이게 발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내 발음을 들으면 막 역겨워. 물 한 잔 먹고 이제 지옥문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좀 쉬었다가.